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윤합격서를 현지지도하신 한돌기념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됐습니다. 철도성 종치국장, 윤합격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 2015년 7월 윤합격서를 찾아주시고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와 지난 1년간 기업소의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격자강의 기치 높이 영적 김일성 김정일로 동계급의 기계를 힘있게 과시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